함께 추웠던 잊지 못한 샹하이 키스트. 나 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.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,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,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. 샹하이 트위스트.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.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,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,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,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.